남조선 인터넷 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괴뢰패당의 반노동 정책에 항거하는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의 대학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3만여 명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는 9월 29일 민중 총궐기로 박근혜 정부를 끝장낼 때 대해서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